summertime 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hyme grows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till the wild mountain thyme, all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필로티의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 12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영혼 없어, 영혼 없어. 다시 해, 다시 해. 와. 네, 안녕하세요. 12번째를 맡고 있는 쪼꼬유입니다. 쪼꼬유 12번째 맡고 있어? 네. 네, 이단장입니다. 네, 진주남입니다. 네, 곰돌이 부자입니다. 오늘은 두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두 명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저번에 분명히 비타민 연이라고 후기 AP 코스를 다녀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된 거죠? 회사 다시 다니더라고. 아, 네. 같이 녹음도 한 것 같은데 그건 어디 간 거죠? 그러니까 그날 면접 본 날? 네. 합격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제 설문지도 우리한테 부탁도 하고. 네. 그 친구가 자기가 녹음했는데 왜 이제 팟캐스트 안 올라오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날렸습니다. 파일을 또 날렸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적 있어가지고 그날도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다 녹음하고, 그렇죠? 불백 먹고. 아, 처음 날렸을 때? 네. 처음 날렸을 때 식기 가기 전. 네, 쉽게 가기 전. 마지막 시즌 1 끝났다고 디프리하고 막 그랬어. 불백 먹고. 그 두 번째 날렸을 때는 내가 찾은 유럽의 보배. 그렇죠. 내가 찾은 유럽의 보배라는 주제로 모처럼 거의 근 1년 만에 패널 4명이 다 모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죠. 그렇죠. 게스트로도 국외 A 코스, B 코스 다 갔던 비타민연이 출연했었고. 단장님. 겁나게 재밌었는데. 네, 맞아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녹음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잘 녹음되고 있는 거죠? 아, 예, 방금 전에 확인 다시 한번 했어요. 우리 지금 두 번째 녹음한 거잖아. 네. 아무것도 안 해서 처음인 것처럼. 오늘은 저희가 부산에서 녹음을 하게 됐어요. 단장님이 직접 이렇게 부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자리를 빛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12기 스텝으로 다녀오신 게스트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자아자찬이야. 나머지 세 명을 해준 거죠. 그러면 항상 그랬듯이 연장자부터. 누가 제일 연장자시죠?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로트 7기 참가자였고 이번 12기 스텝 다녀온 주한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기 A 코스 참가자로 다녀왔었고 이번 12기 스태프로 다녀온 이재동이라고 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기 참가자로 갔다 왔고 12기 스태프로 다녀온 박현석이라고 합니다. 와, 부산 사람. 아, 저도 재동 오빠와 같이 9기 A 코스 다녀왔고요. 이번에 12기 스태프 다녀온 염다이라고 합니다. 와. 막내. 네, 막내예요. 저희 국이 다녀왔을 때 이 친구가 뒤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랬는데 벌써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도 스태프 중에는 아직 막내예요. 아, 스태프 중에 아직 막내예요? 네. 그래요. 반장님이랑 저는 나이 많이 먹었어요. 7기 때도 9기 때도 그리고 이번 12기 때도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반장님은 아, 우리 실장 계신가? 반장님은 나이가 많은 참가자가 작년에 있었죠. 10기 때. 아, 선생님. 아, 네. 7기 때도 있었고요. 7기 때도 있었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 대부분 게스트가 여름 참가자가 좀 많았고, 그쵸? 그때 은비가 겨울 참가자였고, 그러고 이번에 두 번째네, 겨울 참가하신 분이. 그쵸? 겨울. 네. 겨울. 네. 비교가 안 돼. 아, 여름이랑 비교가 안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 그래. 그럼 일단 비교는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갔다 와서 좀 어땠는지. 여름, 겨울 갔다 오신 분은 조금 뒤하고 겨울 다녀오신 10기. 아, 겨울 저는 작년에도 겨울 갔다 왔고 이번에도 겨울 갔다 왔는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좋았던 것 같고.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식기 참가자들은 욕을 엄청나게 먹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이번 기수가 좋았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해 얘들아. 식기 사랑해. 근데 뭐 그게 끝이에요? 네, 저는 뭐 식기를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아니, 기억은 하고 싶은데. 식기 때 애로가 그래도 되게 부러움의 대상인 교였어요. 아, 네. 저희랑 같이 막 놀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도도했어? 네, 도도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문을 열었는데 문을 여니까 정작 문을 여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문을 닫으니까 그제서야 다시 두드리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저는. 어쨌든 그러면 참가자로 다 원래 한 번씩 다 다녀오시고 지금 스태프로 다 갔다 오신 거잖아요. 참가자랑 스태프랑 좀 차이가 어떤 점이 있는지 어떤 것 같아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가 네, 딱 걸렸어요. 참가자 때는 진짜 제 여행에만 신경 쓰고 나쁜 사람. 그리고 이제 주변 참가자들이랑 재밌게 놀고 술 먹고 맨날 술 먹고 아침에 7시에 나가고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을 오 체력이 좋다. 네, 그렇게 하다가 스태프로 왔잖아요. 이거는 술도 안 먹는데 잠을 못 자요. 아 왜요? 아 왜 그랬어요? 왜? 술도 안 먹는데 잠을 못 자요. 특히 파리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지구가 약간 도는 느낌을 제가 한 3일 동안 느꼈어요. 받았거든요. 자전 운동을. 진짜로. 운동을?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제가 술을 먹어서 그래서 아 그럼 자고 일어나면 되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상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전 운동을 느끼는데? 아 그럼 과학적인 거 네, 아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파리가 끝나니까 이게 좀 낫더라고요. 아 시차 적응이 조금 안 된다. 네, 그거랑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이가 몇 살이죠? 저는 25살입니다. 단장님 옆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얘 같이 자던 애 중에서 탱크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 아~ 네, 낮에 네, 낮에는 차를 모시고 밤에는 탱크를 모시는 네, 네, 그분이 계셔서 아 스텝이 또 있었어요? 아 스텝은 아니고 현장 운영진이라고 아~ 네, 그 여행 때만 결합하는 운영진 도와서 제가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본 적이 없을걸? 아 그래서 힘들었구나. 네, 그리고 더블 베드를 쓰면 그분과 이제 저희 남자 네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랑 같이 하면 5명인데 그러면 한 명은 어떻게든 같이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같이 탱크를 타고 싶지 않은 느낌을 받게 해준 네. 기피의 대상. 그래서 참가자와 스태프 차이점이 뭐냐고요? 네, 그거예요. 상점으로 가지 말고. 그거예요. 그 참가자는 술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친해질 수도 있고 막 여러모로 그랬는데 스태프로 오니까 이것저것 챙겨야 될 게 제가 몰랐던 뒷면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단장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 예. 네. 이번에 진짜 좋은 여행을 위해서 옆에 있는 제동이는 9기 네. A코스 여름이었고 이제 12기는 겨울이었는데 그땐 또 참가자고 지금 스태프고 그렇게 9기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제동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9기는 여름에 갔다 왔는데요. 이게 저는 보니까 역시 유럽은 여름에 가는 게 가능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름이 더 좋다고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참가자로 갔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여행의 목적이 힐링이었기 때문에 뭐 딴 거를 보는 걸 딱히 좋아하지 않아요. 유명한 거 그런 거 굳이 안 봐도 되거든요. 저는 힐링을 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원래 목적이어서 그렇게 해서 완전 재밌었고요. 참가자는 신경 쓸 게 없잖아요. 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놀다 왔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재밌게 놀기는 했는데 그래도 스태프라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 현석이 말대로 잠을 좀 못 잔 거? 근데 그것도 초반에만 그랬고 그 이후로는 잘만큼 자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이랑 겨울 비교하면 역시 여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여름에는 짐을 다 들고 가잖아요. 식기를 다 들고 가잖아요. 텐트도 다 필요하고 차에 실어야 되고. 근데 겨울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더 힘들죠? 역대 여름과 겨울 다 간 스태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지난 11기 때 스태프였던 은비는 참가자였을 땐 겨울 기수였잖아요. 네. 자기 기수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름, 은비가 고생 그렇게 했다 여름에 고생했다고 엄청 그랬잖아요. 참가자였을 때가 여름이었던 스텝들은 여름이 좋았다고 하고 참가자가 겨울이었던 기수 스텝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좋았다고 하고 그렇게. 그럼 다음번에는 여름도 참가하고 겨울도 참가한 참가자를 스텝으로 또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선생님. 아, 참가자로 여름과 겨울을 다 같이 간 친구들이 두 명 있어요. 어, 그분들도 스텝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찾습니다. 지금 찾습니다. 아, 그래서 책임감을 많이 배웠고 힘들었고 네. 거기가 제일 좋았다는 얘기죠? 네. 재밌기는 없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자로 응. 응. 응. 재밌습니다. 네. 내 꿈이잖아, 꿈. 반장님은 참가자로 필러 때 참가하는 거. 그랬군요. 네, 제 옆에 있는 또 저희 국이 A 코스 다이말. 네, 네. 저도 국이 여름에 갔다 온 게 더 좋았는데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스태프 가서 요리를 좀 많이 했어요. 오, 역시 이것저것 많이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여름에 가면은 식기율을 다 챙겨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든 점이 있어요. 요리를 하는데 약간 제한도 있고 또 여름에 가면은 그 불을 하나밖에 못 써서 요리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 겨울은 기본적으로 두 개 있으니까 요리하는데 좀 더 수월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겨울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서 제일 좋았던 게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거. 아, 근데 침대가 의외로 피로 푸는 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침대. 여름보다는 겨울에서는 진짜 숙소 쪽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리사의 관점에서 요리하기도 좋고. 네. 요리한다고 피곤했는데 피로 풀기도 침대가 좋고. 네. 근데 일단 겨울은 해가 짧아서 많이 오랫동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면이나 뭐 추운 것도 추운 거고 그래서 그런 쪽은 여름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많이 추웠어요? 저희가 주로 남부 유럽 중심으로 갔죠. 네, 그래서 막 엄청 춥진 않은데 그래도 여름과 비교했을 때는 여름보다 춥죠. 네, 춥죠. 우리니까. 근데 옷 입은 거 보니까 사진들이 좀 간소 옷이 간소한 우리나라보다는 안 추우니까. 이번 겨울에는 말 그대로 남부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기상 이변은 또 없었나요 혹시? 폭우, 네, 폭설이 내린다거나. 복 받은 기수네요 그러면. 대신 인터라켄에서 날씨가 안 좋아서 패러글라이딩이랑 그 스카이다이빙 신청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패러글라이딩은 한 두 팀인가 갔고 스카이다이빙은 한 여기 스텝 중에서도 다이 빼놓고는 다 스카이다이빙. 아 진짜... 패러글라이 저는 패러글라이딩. 아니 저희 또 이번에 스카이다이빙을 다이 빼고 세 명이 신청을 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 못했어요. 그쵸. 다이는 역시 이번에도 남들이 잘 안 하는 침대적으로. 또 어떤 거 했어요? 뭐였지? 버티컬 러시. 뭔가 막 뛰어내리는 거 계속 뭔가. 유격. 군대. 오늘이 유격이래요. 군대를 못 해야겠어. 안 되겠어. 저번에도 구기 때도 캐녀닝 혼자 오고 와서. 네, 아니에요. 그때 충현 오빠. 아, 충현이랑 같이 했었어요. 충현이 세 개. 그때 그 스카이다이빙 하고 캐녀닝 두 개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하고 와서 겁나 재밌었어요. 하더니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맞아. 옆에 계신 안나님은? 안나님, 애나. 애나. 근데 이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계절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 친구들이랑 가면 여름도 좋아요. 근데 연인이랑 가는 것 같아요. 예, 연인이 계셨어요? 연인이 있었어요? 아, 아니, 없었는데. 부러웠구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냥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무엇보다 밤이 빨리 오잖아요. 밤이 왜? 빨리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어두워지면 아니, 나는 그런 의미 아닌데?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겨울이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실내에서 또 밤도 길고 낭만적인 하죠. 근데 좀 밤이 길고 하면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름은 저희가 해가 안 져서 그쵸? 밥을 먹으면 저희도 특히 저희도 맨날 12시 넘어야 밥을 시작해가지고 밤 11시에 막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외로우셨어요? 아니요, 즐거웠습니다. 아니, 외로운 일인데 왜 즐겁다고? 그 마무리. 아니, 안 외로웠어. 다들 좀 뭐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유럽 갔다 와서? 다녀와서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같이 한 사람들과의 추억? 어디 뭐 다녀온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과 뭐 어딜 가서 무엇을 했고 그때 내 감정이 어땠고 뭘 느꼈고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여름에 갔다 왔을 때랑 겨울에 갔다 왔을 때랑 이게 또 단장님이 그토록 아끼는 칠기. 네, 칠기입니다. 칠기의 진수 오빠도 많이 나오셨고 진수, 규범이, 나연이, 나연이, 영경이, 고영경, 현승이. 현승이. 그 중에서 현승이 빼놓고 다 스텝. 또 다녀왔잖아요. 역대 네. 최다. 최다. 스텝을 비추라. 자꾸 날 눌려. 그렇죠. 네.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그래서 여름이랑 이제 또 굳이 비교하자면 또 7기랑 12기랑 어느 게 더 좋아요? 자,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한현석이랑 비슷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7기 때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하고 헤어질 때 공항에서 눈물을 보였는데 그때보다는 12기 때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아, 7기 여러분 대답이 되셨나요?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아니, 그때 7기 때는 제가 참가자였어서 뭐 시원섭섭한 면이 있었다면 이번엔 좀 자식들을 보내는 기분? 섭섭한? 그런 것보다 섭섭한 게 더 컸어요. 그러니까 아쉬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스텝으로서. 아, 본인으로서.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참가자들한테 또 미안한 점도 있었고 막 못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제가 딱 안나 씨 세네 번 봤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좀 책임감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아닌가? 나만 아니 책임감이 강해서 스텝으로 선발을 했죠. 했는데 이번에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어요. 네. 그래도 잘 했을 거라 믿어요. 아, 고생했어요. 아닌가 본데 분위기가 왜 그러지? 고생했다고 잘했죠. 아니 그 스텝들은 항상 다른 아까 얘기했듯이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가자였다가 스텝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참가했을 때 아쉬웠던 점을 스텝 할 때 좀 더 아쉬웠던 점을 좀 더 보완할 수 있게끔 더 서로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 다 다른 세 분 아니신가 보죠? 저희 때는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런 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전 참가자 때 잠이 부족해서 잠을 엄청 잤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코스가 남부 유럽이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은 지중해를 또 엄청 가고 싶어 하는데 지중해의 매력? 겨울바다? 에헤이. 겨울에 니스를 갔는데 겨울에도 좋았어요, 니스가. 그래서 여름엔 진짜 엄청 더워. 그래서 더웠어, 우리도. 더워, 아, 더워. 아, 그런가요? 그냥 더운가요? 더워요. 아, 근데 여름은 니스 좋죠. 진짜 물놀이하고 싶은. 다 벗고 있어요, 여러분. 다 벗고 있어요. 겨울에도 벗고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비키니 입고 선탠하는 사람들이 겨울인데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렇게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지 안 추워서. 그래, 바닷가 들어가려면 들어가. 이번에도 육조 네. 육조 애들 떼거지로 들어왔어. 물놀이 하려면 할 수 있는 기온이긴 해요. 가을 날씨. 네, 그 정도. 아니, 옷 입은 거 보니까 그냥 셔츠에 니트 하나 입고 있더라고. 네, 그렇게 안 춥더라고요, 특히 그쪽이. 아, 나도 가고 싶다. 가지. 가자니까. 네. 아니 근데 좀 12기 스태프들 보면 별로 서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원래 녹음을 하면 엄청 막 서로 막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손짓도 하고 막 서로 막 긴장했어. 아, 너무 긴장할. 저는 아직도 다녀온 지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도 시차 적응을 못해서. 아, 그렇구나. 아, 이번에 나는 시차 적응 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 첫째 날에 새벽 2시에 이제 겨우 잠이 들었다가 아침 8시에 깬 거야. 그래서 아싸 성공했다 하고 다시 잤어요. 오후 2시에 전화 받겠어. 그 다음날에는 오후 2시에 겨우 잠들었다가 10시에 일어났어.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에는 선생님 기억하세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아직 기억이 나죠.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제. 어제는 잠이 안 와서 4시. 아, 그래서 단장님이 항상 뭘 보내면 저희끼리 이제 뭐 이렇게 연락하는 항상 새벽 12시, 1시 막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안 자지만 단장님이 또 뭘 보내셨나? 이렇게. 아니, 잠은 안 주무시나? 아침에 내가 이런 늦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보내고 잤냐고. 깨웠다면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안 잤어요. 다들 그럼 아직 방학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또 녹음도 녹음이지만 서로 모임하려고 이렇게 모이신 거잖아요. 네, 12기 스텝하고 디프리. 네, 제가 꼽살이에요, 사실. 왜 어떻게 이런 모임 추진하게 되셨어요? 아, 놀자 이거죠. 놀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저희 스텝 현석이가 다음 달이면? 다음 멀리. 달이면? 유럽으로 갑니다, 또. 어디 가세요? 아일랜드로 가요. 더블린? 어? 더블린? 아일랜드. 아니, 왜 가시는 거죠? 저 원래 운동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원까지 등록을 했어요. 아, 공부하러 가시는구나. 네, 운동하러 간 김에 공부도 하는 거예요. 네. 운동하러 아일랜드 전공이 뭐예요? 조기 축구. 놀러 가는 거. 제 전공은 법입니다. 아, 나는 또 운동 선수인 줄 알고 또. 아, 생긴 게 약간 축구 선수처럼 생겼어요. 근데 약간 조기 축구하러 간 김에 더블린 조기 축구에는 어떤가? 네, 더블린 16부리그에서 한번 뛰어보려고. 오, 그렇구나. 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농담이니까. 아, 농담이라고? 네. 방금 거. 아, 16부 리그. 아, 저는 뭔지 아, 뭔지 몰라요.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번에 거예요, 우리 스텝 처음 되고 나서 모였을 때 서울에서 모였어서. 아, 요 부산 친구 있고 안나 씨도 집이 진주. 마산. 아, 진주. 진주남과 동향입니다. 아, 진주는. 진준이요. 아, 괜찮아. 저도 진주 있다 내려왔어요. 지금 저는 동계 휴무 기간이라서. 진주가 대세인가? 그럼요. 오늘 오세요. 진주 상현이랑 연수 도착했다고. 아, 네. 좀 전에 연락 왔던데. 네. 학교가 창원이죠. 네, 동합 창원시. 예. 동합 창원시. 마산이랑 창원이랑. 네, 마산입니다. 창원 사람들은 통합 창원시라고 하네요. 창원시라 그러고 마산이랑 진해 사람들이 통합 창원시라고. 정확합니다. 마창진. 사천도 마찬가지 아닌가? 사천은 사천시입니다. 사천도 진주. 원래는 삼천포랑 합쳐진 거잖아. 네. 사천군이고 삼천포시였는데 사천시로 바뀌었어요. 삼천포가 더 컸는데. 그렇죠. 그래서 응답하라 보고 칠천포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어쨌든 지금 저는 사천에 있고요. 진주랑 가까워요. 근데 단장님 진주에 녹음하러 안 오시더라고요. 진주남은 집이 진주인데 자꾸 다른 지역만 다녀요. 진주에서 한번 해야 되는데. 맨날 그토록 외치던 문화 충절 뭐 예절 교육의 도시. 아, 나 저번에 진주 한번 갔는데 진주 좋더라고. 천년에 천년 고도 뭐 남강이 흐르고 뭐 다음에 남강에서 그럼 녹음 한번 할까요? 아, 좋습니다. 이중 축제 할 때 사람 겁나 많은데. 아, 사람 많을 때 빼고. 아, 근데 남강 진짜 좋아요. 부산에 그 불꽃 축제 때 녹음하러 왔다가. 아, 예전에 네. 네. 그때 우리 다 고생했죠. 잘 때 그때 모텔 타느냐고 한 시간 두 시간을. 맞아요. 거기는 아, 잘 데가 없어서. 찜질방 안 자고 한 시간인가 두 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녹음하고. 오늘도 그 녹음실이 아니라서 들으시는데 좀 이렇게 울리고 막 음질도 안 좋고 양해 바랍니다. 양해 안 하고 끌 것 같아요. 아, 12기 스태프들은 되게 갔다 와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지 막 이런 한숨 소리, 한숨 소리. 근데 여기는 되게 표정이 밝아요. 또 12기 스태프들은 저희는 딱히 저만 그런 걸 쓰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사실 12기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 쓴 웃음 짓고 있어 지금 현석이. 현석이만 좀 어려웠나? 아니 근데 다들 얼굴이 이렇게 반질반질하세요.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오셨는지. 잘 먹어서 가서 살쪄왔습니다. 아이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단장님도 얼굴이 막 하나? 더그 오일? 얼굴 많이 살찐 거 같다고. 전 빠지지 않았어요? 빠졌어. 맞죠? 나는 빠졌어. 아니 살쪘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얼굴이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는 살쪘어요. 구기 때는 갔다 와서 살 빠져서 살쪘어요. 미안하다. 내가 남자들은 남자다. 빠지는데 응. 여자들이 찌고 남자나봐요. 여자 여자고 만약에 갔다 와서 어디가 좀 좋았는지 안 가본 코스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자기가 참가했던 코스랑 조금 달랐을 텐데 다른 코스 중에서 좀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는지 얘기하고 싶으신 분부터. 저는 바르셀로나가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저는 그때 생일이었거든요. 그때 생일이었는데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 몰래 카메라를 당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찾아보려고 하던 참에 이제 터뜨렸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제 일생에 예전에 쿠키 A 코스 해단식 때도 엄청난 울사가 있었죠. 여기 다이 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이도 그리고 민선이 형 나랑 그때 주연이었죠. 단장님 넘어지고 막. 아 그치 수빈이가 밀어서. 제 몰카 인생에 이번이 최근가요? 최대 역작입니다. 아, 그럼 어때서 나 소리 좀 들려주세요. 궁금해요. 준비 기간 3일입니다. 아니야. 이틀. 아 이틀. 그럼. 이분들이 되게 남자의 그 본능을 갖다 일깨우시더라고요. 그 아. 여자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성을 갖다가 일깨운 다음에 이게 아니 스토리가 이게 어떻게 다한 건지 본인 좀 생생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심플하지 않아요. 예, 플롯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 3, 4개 정도가 동시 진행됩니다. 동시에? 동시에. 감당하기 힘들었겠는데? 여기 동원된 사람들만 해도 조장들까지 해가지고 한 10명 이상. 이건 참가자 몇 명이었어요, 이번에? 이번에 참가자만 88명. 오, 많았구나. 10명 이상 동원돼. 한 20명 가까이. 그럼 이분 빼고 다 아신 건가요? 거의 알았죠. 아 이분 빼고 88명 그럼 여기서 93명 중에 본인 혼자 몰랐어요. 아, 제가 눈치가 진짜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현상이가 좀 눈치가 좀 있는 편이라 그래서 걱정을 해서 안전장치로 한 서너 가지를 동시 진행을 시킨 거거든요. 그럼 단장이 하나를 걸려도 나머지로 그치? 성공을 시키기 그치? 위해서. 근데 어떻게 다 섰더라고. 네, 난 너무 궁금하다. 풀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일단은 현석이가 생일이라는 정보를 이제 다이를 통해서 바르셀 가기 네, 전날 듣고 바르셀 가는 날 차 안에서 이제 긴급하게 단톡방을 이름이 뭐였더라? 2호회라고 2호 로일 박현성 군 생일 축하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몰카를 하자. 그래서 몰카 첫 번째는 여성 운전자를 섭외를 해서 여성에 약하군요. 섭외를 해서 현석이와 하루 같이 1일 데이트를 하면서 설렜어. 저녁 때 이제 저녁 먹으면 고백하게. 저는 전혀 설레지 않았는데 여자가 왜 이를 가라고 생각을 하는 중에 고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있었는데 그 거기가 주차할 때가 참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가 견인을 우리가 당한 것처럼 꾸며보자 했는데 실제 견인 당했어. 진짜로 본부차 1호차 2호차 둘 다 진짜 당했어요 견인을. 우리는 진짜 견인 당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스토리를 알고 있는 애들은 이제 시작했나요? 안 믿었어요. 많이 썼으면 후기냐고 실제 견인까지 당하는. 벌금 내셨겠네요. 그럼요. 꽤 냈어요.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네. 본인 속이기 위해서. 아, 제작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 다음에 그날이 마침 조장들 다 같이 뭐 침묵을 다지기 위해서 한번 모이자 한 날이었어요. 운전자 휴무? 조장들이 뭐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조장들끼리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모인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모이게끔 하고 이제 뭐 한 두세 시간 정도 이제 뭐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큐사인 들어가면서 전화기를 한번 다이랑 안나가 니스에서 한번 숨겼어요. 탱크 모시는 분 거. 탱크 운전자 거를 숨겼다가 휴대전화를. 우리가 그거 갖다가 마피아하면서 재밌게 놀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니스에서. 범인을 찾으러. 그걸 연상을 시켜가지고 그날 안나가 현석이한테 짜고 공범 만들고 핸드폰을 쓰레기통에다가 숨기는 미션을 했는데. 이 친구가 진짜 화낸 거야. 아 진짜로? 너무 리얼해졌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저 그 형이 그렇게, 그 형이 그렇게 화낸 건 처음 봤거든요. 이거 그 진짜 화내고 거기선 그것도 우리 디테일에 갔잖아. 거기서 폭발시킨 게 아니라 잠재 심리적으로 잠재. 그래,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죠. 탱크 모시는 분은. 아, 그렇지. 우리 기획 단장 연기였어. 준비위원장. 아, 화낸 게 연기였어요. 그렇죠? 아, 아, 리얼하네. 근데 화낸 화도 폭발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착 가라앉히면서 막 기분 인상 굳어지고 뭐 이런 거. 요 정도. 정색. 요 단계만 딱 거치고 그 다음에 조장들이랑 같이 이렇게 쭉 하다가 조장 한 명이 나한테 대들어요. 또 대들어. 우리 팔조 소장님. 팔조 담비가 대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치를 채야 되는데 못 했어요. 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아까 여성 운전자 있잖아요. 그분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얘는 이미 그 전에 좀 치인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장들이 알아서 편히 갈려요. 절반으로 나뉩니다, 편히. 그러면서 이제 현석이 대종이도 약간 끌어들이고,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너네도 빨리 이제 의견을 내라. 그치. 단장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동이가 약간 살짝 날치스해. 네. 참가자 입장에. 반대편에. 그래서 현석이가 되게 곤란해지게. 그러면서 이제 한번 거의 붙기 직전까지 가요. 또부터. 그래서 나는 애들 그만두겠다고. 애들 가라고. 단장님 그만두겠다고요? 단장 그만 못 해먹겠다고. 분위기 싸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현석이 생일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놨어요. 네. 일부러. 그래서 분위기 쎄해지는 상태에서 아 이제 생일 파티도 못하는구나.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애들은 눈치만 보고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올라와요. 올라와서 아까 핸드폰 잃어버리네. 네.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냐 하다가 이제 안나랑 이제 그 핸드폰 잃어버린 애가 싸워. 싸워. 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치. 그 과정에서 내가 안나 편 들어요. 안나 편 들면서 그 탱크 운전자한테 너 때문에 견인도 당하고 뭐 하면서 막 되게 구박도 하고 막 뭐라 그래 되게 찌질하게 그 정도는 해라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고 그 애들 막 안나 누나가 저 나 집에 갈래까지 하고 듣고 이제 저는 화가 나서요. 이제 그거 나는 이제 그럼 가라고 다 필요 없다고 실장님이랑 나랑 둘이서 하면 된다고 다 가라고 하고 열받아서 나가요. 나가면서 그 탱크 그 친구랑 엘리베이터 안에서 겁나 웃어. 난투구 소리 팍팍팍 웃으면서 반장이 안에서 웃으면서 야야야 야, 야, 이렇게 그리고 쭉 내려가요. 일단 조장들은 밑에 방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아침이라 이건 영화의 영화.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까 고백녀가 머리에 리본을 하고 꽃 목걸이를 하고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아주 태연스럽게 이제 축하 사진으로 올라갑니다. 멘붕이죠, 멘붕. 분위기 싸한데. 이분은 왜 이러나. 내가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탱크 그 친구랑 나랑 한판 붙는. 아, 그 고백녀가 생일 파티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또 단장님이랑 이제 뒤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치. 뭐 생일 나와. 파티를 하자는 거야. 너 나와. 하면서 이제 해서 닭싸움으로 마무리하는. 아, 역시 마무리는 역시 닭싸움이야. 근데 닭싸움 할 때도 몰랐죠? 닭싸움 했잖아. 닭싸움은 안 했어요. 아니, 닭싸움 할 때 이제 몰카였던 거 알았어요? 닭싸움은 자체를 안 했어요. 못했지. 기획했는데 거기까지는 못하고 이제 그 고백녀가 생일 케이크랑 리본을 메고 생일을 들고 와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면서 거기서 원래 그 다음 것도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나서 아니 근데 그때는 저 몰랐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이 여자를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까 그래 고마운데 어떻게 보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그 옆에 있던 애들이 그때 이제 정당해서 그냥 생일 축하를 해버린 거야. 현석이는 그 말을 듣고 뛰어 내려갔습니다. 5층에서 조장을 죽인다고. 5층에서 0층까지 뛰어 사실 거의 6층이야. 네, 6층 맞아요. 6층에서 1층까지 뛰어 내려가서 조장도 잡으러 갔습니다. 그 8조 소장님 예, 잡으러 갔다가 가서 쌍 욕을 하면서. 아 형인데 형 같은데 형도 죄송해요. 아 나이 많은 참가자가 있었어요. 25이면 참가자 중에 제일 고령자 몇 살이었어요? 28? 그 형들 다 26, 27, 28살인데 제가 정신을 놓고 제가 에이, 몰카에 당한 기분이 참 찝찝해요. 아, 엄청 아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화나죠. 아 화나고. 아 근데 지금 이제 말로 다 표현 못하는 되게 디테일한 아,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진짜 예술적인. 저는 몰카 중간 중간에 현성이가 머리를 싸매고 한숨을 푹 쉬는 거에서 옆에서 아 웃으면 안 돼. 아 진짜 최고의 역작이었어요. 영상으로 찍어서 아, 남기고 아 울었어야 됐는데. 근데 역시 경상 사나이는 좀 잘 울진 않아요. 저는 어떻게 그 상황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는 다 싫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해결을 안 하고 집에만 가고 싶다고. 너무 싫었는데 몰카인 거 알고 나니까 더 싫더라고요. 가장 걱정했던 거는 그 고백녀의 마음 받아주면 어떡하지? 저희가 걱정해서 기억하고 그러니까 오케이 해버리면 어떡하지? 지금 둘이 뭐 사귀는 거 아니죠? 아 사귀는 거 근데 지금 그때 데이트 하다가 티가 있는데 이거 커플 티로 맞춘 거거든요. 네. 아, 나 입고 있다 지금. 어제 왔댄다 야. 어제 왔어? 알겠어. 곧 보러 갈게. 아 둘이 엄청 친해졌겠다 근데 그러면. 지금 어색해요. 지금 어색해요? 그 사건으로 그 인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됐어요 지금. 나 어디서 찍은 사진 보니까 뭐, 아 재동이가 단톡방에 스텝 단톡방에 네. 올린 사진 보니까 아 그거 가우디 상관이 지금. 맞아. 한 발자국, 반 발자국 네. 정도 떨어져서 흐뭇하게 앙금이 있었네, 앙금이. 바라보는 디크 장렬. 네,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바르셀로나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것 때문에. 그럼 네. 그 이후 일정은? 아, 그 이후에 또 그날 저녁에 또 대박 사건이 있었죠.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어요, 제가.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근데 기분 쎄쎄. 아니, 그 다음날 현석이 이제 진짜 생일 파티를, 저녁 식사를 즐겁게 먹고 니스 아니네 바르셀로나 해변에 맛있는 걷고 그 있는데, 해물집 걷고 있는데 이제 웬 삐끼 같은 애들이 옆에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혼자 있었어요? 아니요 다같이 본부 사람들 다같이 이제 보러 가는데 제 뒷주머니에 휴대폰이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주머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 사람 진짜 천재인게 일단은 단장님한테 한 장 주면서 이게 그걸 풀더라고요. 그 적개심을 풀고 그다음 저한테 다가와서 다리를 걸면서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그걸 딱 싹 뺐는데 뒤에서 다행히 실장님이 보셔가지고 그걸 뺐고 이제 쫓아냈죠. 아 역시 우리 실장님 정의의 사도 실장님. 제가 그때부터 실장님 노예가 됐습니다. 실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몰랐죠 그거. 그것도 몰칸데 실장님이 보낸 거라고. 아 진짜요? 그러면 내일 제가 실장님을 뵈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몰카의 하이라이트는 실장님이었어요. 그 모든 상황이 진행이 돼도 실장님은 묵묵하게 생일파티 준비를 식사 준비를 심각한 분위기에서 무슨 노래 콧노래를 부르시며 요리 준비를 저분이 왜 저러시나. 너만 똥된 거예요. 내 주문한 대로 잘했어요. 나한테 막 지금 나가면 될까? 실장님이 그런 이제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기억에 남고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니스. 네, 니스. 제가 안 가본 곳이기도 하고 해변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자전거도 타고 막 했는데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프롬나데 정글인가요? 네, 인포. 프롬나데 정글래. 맞아요. 영국인 산책. 아, 너무 기억 났네 이제. 거기 엄청 그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고 뛰는 분 많고 엄청 긴 그 산책로 멋진 여자 보고 좋아한 건 아니고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가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거기 가면 이제 볼 곳이 많잖아요. 예, 니스도 니스지만 뭐 생폴 드방스, 모나코, 그다음에 깐느 이런 데 뭐 그라스 이런 데도 있고 그라스 향수 만드는 곳이죠.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순서도 중요하더라. 안나가 그 순서대로 잘했는데. 네, 맞아요. 원래 그 니스, 깐보단 니스예요. 그래서 니스를 보고 깐을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깐을 보고 니스를 봐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즈도 참 좋은데 에즈도 생폴 드방스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즈를 먼저 보고 생폴 드방스를 봐야 이게 좀 서로 비교도 되고 하여튼 이런 얘기도 해줘야죠. 그쵸.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깐에서는 그 햄버거집 좋았어.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북적북적 하는 데가 있었어. 맨날 먹는 얘기만 해. 햄버거집 맛있더라고. 위치는 되게 좋아가지고 딱 거기 앉아서 밖에서 먹으면서, 밖에서 먹어도 괜찮을 만큼의 날씨였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 분위기 쭉 보면서 또 좋았고, 깐에서는 이제 보통 사람들 이제 깐 해변 중심으로만 봐요. 네. 그쵸. 국제영화제 열리는 레드카펫. 거기 중심으로만 보는데, 거기 깐 성이 있어, 성. 성인, 아, 교회, 교회. 거기 올라가면 깐 그 전경이 쫙 보여요. 여기가 필수로 가야 됩니다. 깐에 가면. 니스는, 뭐, 니스는 워낙에, 뭐. 니스 성 올라가면. 아, 니스 성 올라가면. 니스 성도 올라가보고, 푸른날의 장글레 한번 쭉, 연인과 손잡고, 끝까지. 엄청 길어, 엄청 길어. 끝이 안 보여. 인라인 빌려서 탄 애들이 있었는데. 네, 자전거도. 인라인 타가지고 저 끝에까지 갔다가, 끝에까지 돌아오니까 한 시간, 대여 시간 맞았죠. 인라인을 타고, 한 시간. 그러면 뭐 생포드 왕스는 뭐 저는 갈 때마다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포드 왕스는 뭐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더라고요. 모나코도 괜찮았어요. 아, 그 모나코, 모나코. 모나코에서는 이제 식물원을 가야지 이제 모나코 전경이 쫙 보이고 카지노 있는데도 전경이 나쁘지 않아요. 카지노. 간. 갬블러. 갬블러. 아, 그치. 간에서 누가 돈 떴어요. 현석이랑 그 탱크 보시는 분 세 분이 가서. 장장 4시간에 걸친 노동 끝에 셋이 하다 100유로를 넘게 땄어요. 우와. 그땀 100유로 1분 30초 만에 다 읽었어요. 아, 거기서 나와야지. 막판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게 이래서 안 돼. 4시간 동안의 노력을 1분 30초 만에. 뭐든지 중요한 게 타이밍이야, 타이밍. 그러니까. 연애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카지노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따면 뒤에 또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돼. 그게 얼마나 됐든. 그게 힘듭니다. 아, 진짜 그게 힘듭니다. 진짜로. 눈앞에 이게 진짜 이게 있으니까. 좀만 네. 더 하면 더 200이 될 수가 있는데. 나도 그랬어. 저도 마카오 가서 이거 팬더가 나온 그림막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나오는 거여서 뭐지? 했더니 마카오 돈으로 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을 딴 거예요. 땄는데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볼까? 그냥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거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앞에 그 가위바위보. 아 맞아 맞아. 저는 그거 그냥 친구들이 할 때 같이 하다가 따면 딱 거기서 멈추고 집에 가요. 와 이상적이다. 진짜 이상적이다. 이름은 어떻게 해요? 하자마자 이름은? 이름은 할 수 없는 거고. 이름 딸 때까지 하는 거지. 금액을 정해놓고 해야지. 그래서 뭐 500원만 쓴다. 이게 하나에 5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동전에 50원짜리. 500원까지만 쓴다 하면 500원 다 잃으면 가는 거고 500원 넣기 전에 따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야 돼 집에. 대단하신데? 또 어디가 또 제동이는 어디가 기억이 남나요? 그리고 저는 역시 저희 때 안 갔던 데가 마드리드가 특히 있거든요. 호날두가 저는... 있는 곳. 나의 사랑은. 이번에 호날두 봤 누가 누구였습니다. 제 유일하게 나 머리 어떻게 기억나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통하나?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아 나 호날두 보고 싶은데 나 진짜 호날두 보고 싶었는데. 마드리드에서 애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를 보고 왔죠. 4대 0으로 졌습니다. 어? 레알이 누구 입장에서 전 레알이 4대 0으로. 어쩌다가? 내 사랑 호날두가 아틀레티코 잘하더라고요. 아, 내 사랑 호날두가 있는데 이런 엉덩이 빵빵하던가요? 아 이건 사기팀 사람 얘기했었구나. 맞아. 아,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뭐랬지 호날두 그 몸이야. 침이 나오는데. 아니 너무 궁금해서 저는 마드리드 있으니까 또 내가 가야 되는데 호날두 보러 가야 되는데 좋던가요? 네, 좋았어요. 경기 자체도 저는 한국에서 K리그를 직관으로 한번 보고 이제 스페인 가서 봤는데 진짜 응원하는 열기도 다르고 선수 플러스가 다른데요. 호날두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호날두도 있고 그때는 많이 외웠는데 지금 까먹었어. 레알은 돈이 많아서 레알 구단이 돈이 많아서 다 좋은 선수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레알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 맨유를 좋아합니다. 저는 맨유 있을 때부터 호날두를 좋아해서 그래서 바르샤를 좋아합니다. 바르샤. 아 근데 바르셀로나랑 마드리드랑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더라. 네 완전. 근데 둘이 붙으면 경기 값이 엄청 비싸죠. 아, 그리고 특히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에 좀 관대한 것 같더라고. 마드리드 그 거리 걷다 보면 이제 바르셀로나 그 유니폼들도 많이 걸려 있어요. 바르셀로나 절대 없어. 그렇죠. 다 메시 그때 우리 갔을 때. 바르셀로나에서는 우리가 마드리드 얘기 끝내지 막 결코. 이상한 눈빛을 쳐다보고. 근데 마드리드 그 잘하더라고. 바르셀로나 있는 카탈루야 지방이 국립 의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현지 바르셀로나 마드리드랑 돌면서 현지에서 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 아 좋았겠다 호날두. 호날두밖에 없어. 근데 그 경기가 딱 일정이 잡혀진 경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희 참가자들 몇 명이랑 같이 표를 구하러 갔는데 그때도 진짜 타이밍 좋게 그 티켓을 구해가지고 봤거든요. 아 운이다 진짜 운명이다. 네, 봐야 되는 운명. 네. 호날두를 봐야 하는 운명.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그냥 축구에 투자했어요. 아침에 가서. 근데 진짜인데 안 아까울 것 같은데. 호날두 왔으니까. 좋아합니다. 결혼하자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다는 여자들이 많을 거야. 저도 하게 만들 겁니다. 합시다. 아 재밌었겠다. 또. 또 다른데. 그리고 저는 저 구기 때 갔던 데랑 똑같았는데 인터라켄이 저는 그래도 기억이 남거든요. 물론 날씨가 좀 별로라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스카이다이빙을 못하긴 했는데 대신 스키를 탔거든요. 스카이다이빙을 못해서 아 이거라도 해야겠다 해서 스키를 탔는데 오 멋있다 멋있다. 근데 저 우리나라랑 설질이 달라요? 설질도 다르고 진짜 스위스는 진짜 말 그대로 산 꼭대기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런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꼭 있어요, 말. 나는 꼭 있을 것 같더라고. 같이 타러 간 애들 중에 한 명은 스키 타다가 차에 치일 뻔한 애가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산 그 꼭대기에서 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신기한 게 스키 타고 내려오던 중간에 마을이 있고요. 그 겨울왕국에 오면 올라프가 마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마을 중간에 가로질러서 가기도 하고요. 중간에 차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색적인 경험을 했다. 신기하다. 이상입니다. 다행. 네, 구기 때 거점 도시는 아니었고 이동하는 곳에서 피렌체를 잠깐 갔다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 사진만 그냥 찍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점 도시에 피렌체가 있어서 피렌체에 머물렀었는데 피렌체도 꽤 괜찮은 도시더라고요. 같이 나갔다. 네, 같이 나갔죠. 조용히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 참가자들도 만나고 뭐 돌아다니고 보면 필요한 많이 다 만나요. 애들이 길을 몰라도 길 걱정을 안 하더라고. 만나니까 걷다 보면 만난다고. 단장님이 그 미켈란젤로 광장에서 다리를 딱 올리고 그 부모 나오기 찍으시는 사진 거기죠? 아 예. 그쵸 그쵸.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진이 뭐라는데 단장님이 막 설정샷이 막 두두두 막 올라오는 거세요. 단장님 이러신 분이 아닌데 갑자기 사진을 원래 이렇게. 그러신 분인데. 아니 별로 보고 싶... 아 너무 되게 우리 방이 조용했는데 단장님. 아 필로트 필로트 그 팟캐스트 녹음방. 녹음방이 되게 조용했는데 단장님이 막 올려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내가 한 100장 정도를. 아니 엄청 많이 올려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왜냐면 아무도 보고 싶다고도 또 안 했어. 그냥 올렸어 그냥. 그거 되게 좋아보이더라고. 네, 그 밤에 두목 한강인가? 그거 봤었는데 밤에 봤는데도 되게 웅장하고 멋있었어요. 사진아. 하나에 웅장해요. 안 담기더라고요 사진이 진짜. 네. 파노라마로 그때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먹었던 티본 스테이크도 자자. 먹는 거 먹는 거. 아유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건데 완전 중요해. 좀 맛있겠다 맛있다 싶은 데는 항상 한국인들 네. 많아요. 거기 진짜 야 찾아 찾아 여기 여기 여기 이런 모습을 진짜 많이 봤어요. 어찌 그렇게 다 아시고 저 한국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 니스도 갔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는 니스에서 1박 했나? 그랬을 거예요. 2박인가? 네, 그때 저는 캠핑장 밖에서 나간 적이 없거든요. 니스 밖으로. 근데 이번에는 니스에서 칸도 갔다 오고 니스도 그 시내 구경하고 했는데 정말 날씨도 정말 좋았고 되게 그 도시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세계적인 휴양도시인 이유가 네. 그 갈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았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니스. 그래서 나이스 니스. 나 아, 맞아 나이스 맞아. 니스 가고 싶으시죠? 아, 니스는 정말 다시 가고 싶은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13기 때 떴습니다. 아니 저 주변 지인들도 그러니까 지중해 유럽의 그 지중해 쪽을 너무너무 돌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코스로 가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가 니스에서 페리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코르시카 섬이 있어요. 네. 나폴레옹 고향이었던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아시면서 안 될 것 같으신 거예요, 단장님? 거기 가려면 이제 뭐 페리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하니까 코스 뭐 그럼 다음번에 저랑 가시는 걸로 개인적으로 이제 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코르시카. 제 생각에는 이제 이탈리아 거기 사실 프랑스보다 이탈리아에 더 가깝거든요. 아 실제로 섬이 그래서 이탈리아에 그 맞서서 싸웠던 저항했던 이제 레지스탕스 활동했던 분들도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그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원래는 프랑스령인 거죠? 그래서 프랑스 나폴레옹의 고향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나 또 가고 싶다. 가보고 싶네요. 아 미칠 것 같아. 완전 가고 싶다. 그 친테케레를 갔어요. 아 친테케레. 맞아요. 거긴 어디예요? 로마에서 이제 니스를 넘어갈 때 꽤 네.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부는 이제 항상 이제 선발대 후발대 가지고 선발대가 일찍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이 도착했을 때 바로 이제 체크인하고 쉴 수 있도록 짐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출발하시죠. 항상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로마에서 니스까지는 거리도 너무 멀고 해가지고 아무 애들이 열심히 진짜 일찍 오더라고. 진짜 열심히 밟아서 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한 몇 시간 전에 출발해도 거의 비슷하게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니스 갈 때는 선발대가 하루만 더 출발하자. 가는 길에 이제 피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신케테레예요. 신케테레가 좋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신케테레가 바닷가 마을인데 다섯 개의 마을인데 이 여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는데 도착했을 때가 밤이라 친케테레 다섯 개 마을 중에서 한 개 마을만 가서 밤에 가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낮에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여행 때마다 한 마을씩 5년에 걸쳐 다섯 번에 걸친 2.5년에 걸쳐서 볼까? 갔다 올 때마다 소개시켜드릴게요. 아 너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예전부터 스태프를 되게 가고 싶었는데 제가 사정상 좀 못 가게 되고 이렇게 미뤄지게 되고 있는데 항상 나는 왜 이 자리에 항상 부럽다 가고 싶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갔다 온 얘기만 듣고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심성기 참가자로 같이. 아 너무 가고 싶 진짜. 아니 유럽 가신다면서요? 13기 참가자로 같이 가실래요? 13기 또 가요? 아니 그냥. 아, 난 본인이 안 가고 싶어. 아니, 이상하게 얘기 들으면 제가 또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분위기가 있어요. 12기 때는 이렇게 고생한 흔적, 서로 보면서 막 안쓰러운 눈빛? 12기 때 고생 진짜 많았어. 막 실장님 목만 나왔다는 그 텐트가 바람에 날라가, 뭐 비바람에 날라가서 실장님 목만 나왔다는 그 사연. 11기 때는, 그러니까 11기 때 그 어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때 끝나서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치밀하게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이 초반에 잘 들어맞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조장단을 회의하기 한 5분, 10분 전부터 애들이 슬근슬근 와요. 두 명씩.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12기에 거치고 나니까 되게 감동스러운 거 있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위기도 되게 정말 좋았고 되게 순조로웠고. 나 너무 그분 궁금한 게 또 있어. 커플은 많이 생겼네. 겨울 되면 왜 커플이 많이 생긴다던데? 아니에요? 다른 기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썸은요? 근데 뭐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뭐 바빠가지고 예,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더라고. 온도에서부터 바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본 거는 한 최종적으로는 두 커플? 스태프끼리는 뭐 없어요? 지금 여기? 없어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저기 아직은... 10기 그 누구냐 그 진지 아 진수 나연이 예 안나랑 같은 조였죠. 그래만 아팠다. 가서 일하라고 시켜놨더니 뭐 둘이 눈 맞아가지고 뭐. 제가 주례를 쓰기로. 나는 그래서 또 스태프끼리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가족 같아요. 너무 화목해 보이네. 어 저 하나 아쉬웠던 거 있어요. 제가 10기 때도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어서 인터라켄에서도 알아보고 프라하에서도 알아봤는데. 이제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알았어요. 아, 스카이다이빙은 여름에 해야 된다. 아, 저도 그래가 진짜 많았어요. 저희 때는 인터라크 진짜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때는 아까 역대 인터라켄이 좋았던 기수가 네. 손으로 뽑는데 겨울 기수 중에 4기 그다음에 여름 기수 중에 9기 그다음에 11기 7기 때도 안 좋았지? 네, 저희 안 좋았어요. 여름이라고 이렇게 좋다고 겨울이라고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인터라켄은 아무한테나 허락하지 않는구나. 아, 저는 되게 진짜 후회했어요. 저희는 스카이다이빙 한 명밖에 안 했죠. 9기 때 왔을 때 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때 패러글라이딩 말고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야 되는데 9기 때가 날씨가 진짜 네, 좋았어요. 아, 저희는 너무너무 3기 때도 3기 때는 그래도 3기 때 패러글라이딩 타려고 애들 갔다가 하루 다 날린 거야. 네, 이번에 저희가 그랬죠. 그 다음날 또 타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날리죠. 내가 가야 되는데 이틀을 날렸어요. 내가 가면 날씨가 좋아. 겨울엔 스키 타러 오세요. 스키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보다는 스키가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는 스키 이제 괜찮아. 축구 보러 가시고. 아, 축구 보러. 호날두 보러. 남부 쪽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겨울 기수 코스들도 눈이 이제 많이 온 지역보다는 따뜻한 좀 남쪽으로 일부러 코스를 잡았었는데 그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럼 짐싸기 너무 궁금해. 짐싸기. 짐싸기. 제가 이건 꼭 말하고 싶은데 7기에서 저희 조가 이거 진수 오빠가 그때 이 앞전 에서만 했어요. 저희가 베르사유 궁전을 가려다 시를 다녀왔어요. 아, 그 얘기했어요. 맞아. 그래서 진수 오빠랑 나연이는 10기 때 스텝으로 가서 궁전을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아, 꼭 궁전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와, 맞아. 맞아, 맞아. 사진 찍어 올려야 돼, 페이스북에. 네, 7기에서 보라고. 그러니까 파리 처음에 인 했을 때 한번 갔고요. 마지막... 얼마나 한이 됐으면 한이 됐지. 마지막 200km 운전해서 갔대잖아. 30분 거리를. 아니 근데 두 번이나 갔는데 궁전은 여름에 가야 하나 봐요. 정원이 공사하고 있고 공사도 하고 돈 내고 들어갔어요. 그 여기 왼쪽 뒷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 그거 정원은 공짜라서 그냥 받고 두 번이나 갔잖아요. 또 근데, 궁전도 들어갔네요. 아, 궁전 말고 그 정원도 돈 내고 들어간 사람이 있던데? 정원, 예, 네, 정원도 돈 내는 시즌이 있고요. 안 내는 시즌. 아, 그런 게 있구나. 돈 내는 시즌. 여름엔 돈 내는 시즌이죠. 그렇죠. 그때 이제 분수 쇼가 하고 할 때 한참. 여름부터 가을? 아, 몰랐어. 당연히 궁전 줄 알았는데. 우리 저희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뒷문 들어가서 스킬이. 분수 생각하니까, 분수 하니까 생각나는데, 트레비 분수 지금 아, 공사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공사 아, 해가지고, 겨울에는 좀 공사를 많이 하나 봐요. 그게 12기 때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 공사해가지고 이제 갔던 사람들이 뭐 해야죠 공사하는데 동전도 못 던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실망 많이 하더라고요. 공사해가지고 로마가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공사 중이에요. 콜로세움도 하고 있어요. 콜로세움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여름에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그래서 베르사유 두 번 갔다 왔다 이런 거? 두 번이나 갔다 왔어. 두 번이나 갔다 온 얘기야. 그런데 여름에 또 한번 가봐야겠다는 거? 그리고 스페인이 진짜 좋았어요. 저는 스페인을 7기 때는 못 갔는데 유럽에서 웬만한 데서 무료 와이파이가 잘 없어요. 근데 스페인은 휴게소만 가도 진짜 와이파이 빵빵합니다. 네. 비밀번호 없어도 그냥 바로 연결되고 음식도 괜찮았고요. 뭐 축구를 봐서 그런지 기억력을 내 거랑 공유하고 싶다. 호날두 아 그래놓고 아까 현석이가 말했던 스카이다이빙 진짜. 아 저도 두 번 다 실패해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언젠가 하게 되겠죠. 특정사를 갔어야 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장이안이 안 되는 그 여기까지. 다이는 또 아쉬운 거. 저는 이번에도 베르사유를 못 갔어요. 어 구기 때 베르사유 안 갔어요? 구기 때 안 갔거든요. 아, 그래? 은근히 안 간 데 많구나.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약간 가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기회가 안 돼가지고 베르사유도 못 갔고 저 그리고 로마에서도 트레비 분수는 못 봤어요 그때 분기 때. 아 그래? 네. 저도 못 봤어요. 공사 중이라서 원래 그 다음 날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했죠. 공사 안 해도 그리고 나폴리로 떠났지. 네 맞아요. 나폴리로 떠났지. 나폴리를 갔죠. 자율대 중에 한 대는 무조건 창문이 깨져 있는 폴리 핸들에 자물쇠가 생겨 있다는. 아, 근데 진짜 그거 신기했어요. 핸들 자물쇠가 차를 아예 훔쳐본 사람들이 있나 봐요. 나폴리에. 아, 유럽에 종종 그렇게 해놓은 차들이 있어요. 차를 아예 훔쳐간대요. 대박이다. 운전 못하게 핸들을 걸어 핸들을 자물쇠로 처음 봤어요. 그거는 신기했어요. 아, 그렇게 치안이 안 좋은가 봐요. 아, 그 이탈리아는 북부랑 남부랑 분위기가 확 달라요. 북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상업 공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한 게 있는데 이제 약간 좀 인간미는 좀 떨어지죠. 네.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가 그 느끼는 그냥 남미 느낌? 남미 느낌.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지형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남부가 훨씬 더 이쁘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사람들이 꼽는 20개 도시 하면 거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탈리아 도시들인데 그 거의 대부분이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그런 대표적인 게 소렌토, 나폴리 이런 데인데 대신에 이런 데 가면 이제 운전하기가 좀 까다롭고 치안이 별로 안 좋고 이런 단점들이 좀 있죠. 저희도 로마 있을 때 나폴리 가보려고 했었는데 아, 좀 너무 시간이 멀어서 좀 안 가게 됐던. 가고 싶네. 아, 가고 싶어. 유럽 기준은 진짜 유난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멀리도 많이 가고 진짜 체력이 팟캐스트를 근데 좀 궁금한 게 참가자들 듣고 오는 편이든가요? 그렇진 않고. 아니, 아니. 근데 되게 잘 알지? 똑똑한데? 듣고 오는 일도 있고 안 듣고 오는 일도 있고 근데 네, 이번에 이거 하는 의미가 없네 갑자기. 이번에 사전 정보를 딱 주면요 다 기록해놨다가 멀든 아니 가깝든 빨리 가봐요. 결정 내리고 일단 빨리 다 가봐요. 다 가봐요. 네, 이번 기수도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여기 있을 때 어디 가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거기 오긴 다 가더라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갑니다. 아, 유류세 많이 들 텐데.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돌아다니더라고. 전반적으로 저번 기수랑 작년보다는 기름값이 많이 싸더라고요. 아, 많이 싸졌어요 유가가. 그러니까 전 국제적으로 유가가 내려가서 유럽도 내려갔었거든. 한국도 엄청 저렴했어요. 나 행복했는데 잠깐.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유로도 쭉쭉 떨어지고. 유로가 1200원까지 쭉 떨어지고. 유로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한국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디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한국 사람. 와이파이 되는 곳은 무슨 한국사람. 리치 코리안. 레스토랑에 앉았는데 앞뒤 좌우 그러니까 테이블이 다 한국 사람. 이태원인 줄. 아, 그거는 제 거기 피렌체에서 자자고 진짜 이태원 느낌이 났어요. 그 맛집 다음 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 네. 로마에서 그 아이스크림도 맛있었고. 아, 젤라또. 1.5유로인데 뭐 쌀맛 세 가지만. 리조. 맞아. 우리 그날 그냥 차 타고 거기만 갔다 왔잖아. 네. 그날 목표 젤라또였습니다. 젤라또 먹기 위해 차 타고 갔습니다. 네. 그 하루를 바쳤죠. 한인마트 안 가셨어요? 한인마트 안 갔어요. 우리 냉면 육수. 냉면 육수. 거기가 비싸. 한인마트 거기가. 여름에는 꼭 가줘야 돼요. 냉면 육수 먹으러. 로마의 여름은 겁나게 덥거든. 덥고 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냉면 육수를 마셔줘야 되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캠핑장에 남아서 힐링하는 사람은 별로. 뭐 그런 친구들도 좀 다양했어요. 제가 봤을 땐 단장님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참가자들 다 밖으로 나가니까 다 안 나가더라고. 아 저는 아 근데 뭐 겨울에는 애들이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이렇게 알 수가 없어. 아 집이 다 따로. 애들이 이제 뭐 나갔다 오겠습니다 무전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남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깜빡깜빡하거나 아니면 꼭 그게 의무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나가다 보면 지금 숙소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되죠 겨울에는. 그럼 집 안은 와이파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집 자체 와이파이가? 잘 되다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애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접속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선발대로는 저도 가벼워 빵빵하게 쓰고 있다가 그걸로 확인이 가능해요. 애들이 다 나갔는데 갑자기 와이파이가 잘 돼. 아 애들이 좀 많이 나갔구나. 그냥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와이파이가 뭐 잘 되는지. 이번에 유심 산 사람들이 많지. 네, 갈수록 유심 사는 인구들이 늘어났는데 또 그래서 이제 더 가격들도 내려가고 있고 판매도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유심을 사는 게 뭐죠? 나는 몰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유럽 유심을 사는 거예요. 현지에서 살 수 있고 한국에서 사는 걸 추천합니다. 데이터를 사는 거 데이터를. 이거 알아보니까 현지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러던데요. 근데 아이폰 같은 되잖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폰도 종류가 똑같이 유심. 뺐다 꼈다가 안 되잖아요. 핀대요. 아, 나 이때까지 나 아이폰 몰랐어. 아, 진짜? 어, 몰랐어. 어디다가 이렇게 머리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 되는구나. 이번에 사온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국에서 사온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뭐 한 달에 10만 원이었나? 맞나? 되게 쌌어요. 11만 원이었나? 한 달 동안 3G가 무제한. 좋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카톡이나 데이터를 많이 하니까 운영진 입장에서도 좋더라고. 아, 와이파이 접속자가 좀 줄어들어서? 아, 그리고 연락하기도 편하고. 어. 그 단톡방도 활성화되고. 거기서 이제 애들이랑 이제. 그럼 그 유심을 들어서. 사오면 그분이 또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다 와이파이 되는 거예요? 핫스팟을 켜면? 핫스팟을 켜죠. 그럼 그것도 무제한이고 어차피. 오, 좋다. 아, 데이터 그 귀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나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래? 다음에 갈 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되네. 아니 항상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 너무 또 즐겁겠다. 좋겠다. 다시 가고 싶다. 다시 가고 싶다. 말로만 하고 있다. 호날두가 제일 부럽다. 그런 생각. 그래서 저희가 근데 녹음을 좀 자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단장님도 바쁘시고 저희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단장님도 단장님 일이 계시고 생업이 진주남도 바쁘고 저도 본업이 있고 곰돌이 푸전도 학생인지라 서로서로 시간대에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녹음하는 것 같아요. 단장님 그쵸? 아니, 원래 이게 취지가 있는데 또 중간 단장님이 이게 녹음한 걸 드셨어요. 보통 그래 초반에는 한 주 달에 한 번씩은 했었던 것 같은데 못해서 두 달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갈수록 제가 올해는 초심을 좀 찾아야겠어요. 지난번 하반기에 11기 끝나고 한 번 녹음한 거 한 편밖에 안 올라갔더라고. 11기 하고 그쵸? 그 뒤에 우리가 11월 달에 한 번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날리고 그리고 12월 말에 한 번 1월 초에 한 번 해서 녹음 일정을 두 번 잡아놨었는데 단장님이 좀 빨리 들어가게 되셨죠. 네, 제가 현장 준비 때문에 일찍 들어간 바람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거리도 너무 멀고 각자 하고 있는 일도 전국구 진짜 멀고 시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일단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가고 하나의 이제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팟캐스트 채널이다 뭐 우리가 11번, 9번, 7번 채널이다 하면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필로토 팟캐스트 채널 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들 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과 사실 저번에 녹화도 했었어요. 사실은 어디서요? 유럽에서? 아니 나 국내에 있을 때. 아 정말이요? 국내에 있을 때 이렇게 맨날 이렇게 국내 개별 전국 순회하면서 개별 만남하면서 비슷한 거 설명하고 모임 때 설명하고 하는 게 이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걸 못 듣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영상을 인터넷 강의 인강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편집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갔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근데 좀 시도이기는 했거든요. 새로운 시도. 그래서 그런 다양한 좀 시도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래요. 네 이제 저희가 조금 녹음을 올해는 좀 더 할 수 있고 단장님도 또 다른 방면으로 지금 모색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네. 약간 맥이 빠질라 그러네. 다들 유럽도 가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추억 많이 쌓고 하지만 또 거의 약간 라디오 스타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찾은 유럽의 고백? 이게 좀 한 줄로 간단하게 뭐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보배가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지역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특정 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보배. 보배. 원래 이제 보물이라고 했다가 보배로 바꾼 거는 이제 보물은 이제 물건만 의미하지만 보배는 물건뿐만 아니라 가치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의미하는 그런 보배로 네, 내가 찾은 유럽의 보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같이 갔던 형들, 누나들, 동생들, 그리고 셋들, 단장님. 아니, 방송용 말고. 아, 근데 진짜로. 저는 이번에 진짜 여행에 대한 욕심이 진짜 단 1%도 없었어요. 그 스카이다이빙을 빼고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사람들이랑 재밌게 놀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아쉬운 게 다 못 친해졌어요. 아,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친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다음 주에 MC 때 친해지면 되죠. 네, 친해지면 되는데 지금 또 이제 막 오는 사람 안 오는 사람 막 카톡 보는데 많이 참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슬프고.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랑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살면서 언제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근데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게 단장님 저한테 처음 왔을 때 해주신 말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어디서든지 만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 했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만나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단장님 이런 명언 하셨는데 자기 기억 못해. 이게 배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용 말고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방송용 말고요. 내가 찾은 유럽은 스카이다이빙이다. 접니다. 저. 저를 찾았습니다. 아우. 어, 좋은 말이다. 네, 저를 찾았어요. 필로트의 가치, 자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찾는 가치 여행. 본질이 나오기 시작했어. 본질이. 가치를 찾았다. 어. 저를 찾았어요. 여행 성공인 건데. 어, 진짜. 현석이 찾았답니다, 여러분. 저 찾았어요. 저 부산에 있어요. 제동이는? 네, 저는 사람 그거는 너무 이미 정해진 멘트라서 안 하고요. 제가 찾은 저의 보배는 국이 갔다 왔을 때도 느꼈고 이번에 느낀 건데 다른 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그거 내가 한 말이야. 아, 단장이 명언. 멀어. 어느 순간 세대가 됐는데. 평상시에 제가 원래 많이 쓰거든요. 다르다라는 단어랑 틀리다라는 단어는 뜻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친구들이 잘못 말하면 제가 딴 거는 말 안 해도 그거는 제대로 말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끼리도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는 문화랑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른 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 말고 인정하고 서로 뭐 좋은 거 있으면 배우고 톨레랑스 배웠어요. 그쵸? 톨레랑스. 프랑스의 톨레랑스에는 하나가 더 어?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느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자고. 네. 멋있다. 저는 근데 저도 현석이랑 같은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뭐 12기 참가자들, 스태프들 다 좋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7기 때 에펠탑을 봤을 때 느낌이랑 12기 때 에펠탑을 봤을 때 느낌이 달라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운전자 선발대로 먼저 이틀 먼저 가요. 본대보다 이틀 먼저 가서 운전자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캠핑장 주위만 파리 시내로 안 나가기 때문에 주위만 돌면 여기가 진짜 내가 프랑스에 왔는지 파리에 왔는지 푸티 프랑스인지 몰라요 진짜. 근데 에펠탑을 딱 처음 보면 아 내가 진짜 파리에 왔구나 이걸 느끼는데 7기 때는 그렇게 확 느꼈는데 이번에 12기 때 가서는 함께 간 사람 때문에 그게 좀 에펠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유럽의 보배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단장님이 하신 말씀 그거?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 나도 인용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갔느냐 이거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같은 걸 공유를 했잖아요. 아까. 그 같은 에펠을 보더라도 그쵸, 누구랑 관계 느낀 게 달라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도 공유할 수 있고 네,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언을 던지자면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은 여행 중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다. 박수. 그 작가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아요? 이름을 보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세요. 아, 프랑스 사람인데. 그쵸? 아, 불어본 문학가. 응. 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쓴 사람이죠. 이럴 때 써놓으라고 있는 거구나, 보니까. 어, 좋네. 다이는요? 아, 저는 이번에 그 사람도 사람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난 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깐 갔을 때 그때 성당 위에서 바라봤던 풍경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풍경. 나랑 갔잖아. 네. 오늘 단장님 진짜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가셨죠. 그래서 그때 날씨도 날씨였고 한쪽은 약간 주황색 지붕의 마을이고 한쪽은 배가 나란히 있고 바다, 푸른 바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상상도 그려져. 그게 진짜 정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아직도 머리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그게 정말 정말 멋있었고 개인적으로는 파리 마지막에도 말했지만 파리 캠핑장 근처에 그 빵집에 갓 나왔던 바게트가 좀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었어요 그때. 그 바게트가 한국 빵이랑은 완전 다르구나를 아 파리에선 역시 프랑스는 빵이구나 약간 그걸 느낄 수 있던 다이가 찾은 고베는 빵 빵 네 그렇습니다 빵이 납니다 여러분 빵 드세요 빵 먹으러 프랑스 오세요 아니 제가 얘기할까요? 아 저는 이게 저는 내가 찾은 유럽의 보배를 두 번째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번에 얘기했어요 그때 비타민 연희가 저희가 그러니까 국이 갔다 오고 나서 후기를 책을 사실을 만들려고 이렇게 그책 언제 나오냐 그러니까 애들 사진은 아무도 안 주고 뭐 글만 있고 그저 제가 만들어서 따로 돌리기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제가 마지막에 쓴게 이제 저희 필로트 국이 A코스 사람들 이름 다 적었잖아요 적고 단장님 실장님 이름 적고 제 마음속에 보물이라고 적은 적 있어요 오글거리네요 31개의 보물을 네, 그때는 제가 본 게 국이 A코스 그 사람들이 다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팟캐스트를 하고 나서 그리고 단장님을 이제 계속 만나면서 참 내가 찾은 유럽의 보배는 필로트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도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보배는 필로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이건 필로트가 살아있는 한 난 무슨 얘기를 해 제가 찾은 유럽의 보배는 단장이 얻어맞았어 나한테 아싸 아싸 파리 북쪽에 보면 파리 공항이 샤를르고 공항이 있고 네. 남쪽에 오를리 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파리에서 또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50km 정도 더 올라가면 보배 공항이 있어요. 설마. 설마. 설마. 그거 아닌 거야. 설마. 예전에는 이제 유럽에 처음 갔을 때는 내비게이션 없이 이제 유럽을 다 돌고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파리 이정표를 보고 가다가 이제 보배 이정표가 나오면 집에 다 온 거였어요. 그때서 안심이 돼요. 집에 다 왔다. 그게 제가 사는 유럽의 보배. 헐. 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아 근데 그거 저희 때도 얘기했잖아요 차 타고 가는 분들 아 그치 그치 그치 그건... 나는 저걸 한번 들었어 또 그때 녹음할 때 한 다음에 이러다가 이렇게 했는데 녹음 날라갔다 하면서 얘기했죠 제가 찾은 유럽의 보배는 아 물론 사람이죠 사람인 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거라 필로트 하면서 1기부터 12기까지 하면서 적지 않은 인연들을 많이 맺게 됐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수학이고 제 인생에 가장 이런 시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만 하면 이제 좀 식상해들 하실 것 같고 아니 단장이 입관하는 전날까지 이거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저한테는 대자유님이 제가 찾은 유럽에 보면 대자유님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 제가 그러니까 12기 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아까 칭케테레도 인상적이었어요. 칭케테레도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아 나의 그 연기력이 아 아쉽다. 다음에는 깐에 가서 단장님을 그러니까. 턱시도를 입혀가지고 상을 드리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그 깐에 있는 그 핸드 프린팅 중에 안젤리나 줄리랑 내 손바닥 크기가 똑같다고. 브래드 피트가 되고 싶었던 거야. 제가 연기가 나쁘지가 않구나 라는 거를 국이랑 이번 현석이 생일 몰카를 하면서 세상 리얼하게 넘어서 저의 재능을 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던 자아적 가치를 찾으셨군요. 네, 갈길. 네. 명품 조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찾은 보배입니다. 네, 반장님 찾은 보배는 나 새로운 길. 나의 재능. 나의 재능. 진심으로.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안 듣는데. 네,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필로트 하면 사람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하지만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렇죠. 사실 오기 전에는 잘 몰라요.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뭐 유럽 여행 가는 거지 뭐 사람 사귀러 가는 거냐 이렇게 제 생각도 많이 하고 뭐 다녀와서는 그걸 많이 이렇게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랬으니까 누구나 그럴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다음에 이제 또 13기를 가야 되니까 간략하게 단장님이 13기 안내를 해주시죠. 13기 코스는 또 지금이랑 또 비슷한가요? 조금 다르겠죠? 그쵸. 항상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살짝 변화를 주긴 하는데 최근에는 코스들이 좀 거의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파리에서 시작을 하죠. 네, 항상. 네, 파리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점 도시가 이제 예전에는 인터라켄으로 많이 갔는데 하이델베르크 위로 올라가는군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쭉 가죠.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쭉 가서 하이델베르크 갔다가 거기서 뭐 로텐부르크나 이런 데 갔다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좀 내려와서 이제 뮌헨, 셀체부르크, 인스부르크, 휘센 이런 쪽으로 쭉 내려오고 서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 인터라켄. 인터라켄. 인터라켄을 조금 뒤에 가네요. 그쵸. 이게 하이델베르크, 로텐부르크가 첫 장소로 좋게 때가 뭐냐면 인터라켄까지 갈 때는 길도 좀 약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늦어질 경우에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나 7기 때도 늦게 도착하고 운전의 익숙도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어쨌든 또 스위스 넘어가게 되고 뭐 독일은 그냥 프랑스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까지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코스를 잡았고 뮌헨은 뭐 당연히 뮌헨 인스부르크 이쪽은 주변에 셀체부르크나 휘센이나 뭐 할슈타트나 갔다 올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인터라켄을 안 들어가면서 서운하죠. 유럽에서 빠를 수 없습니다. 인터라켄 그 다음에 베네치아. 아 모기. 베네치아. 그럼 베네치아 있을 때는 뭐 베로나나 가는 길에 이제 로마 가는 길에 피렌체나 피사 뭐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 가서 로마에서 이제 바티칸 뭐 아까 뭐 얘기 나왔던 소렌토나 나폴리 이런 데 갔다 올 수도 있고 니스, 모나코 이쪽 생포드방스카 이쪽 쭉 올라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보르도, 노르망디, 몽시메시엘 쪽. 마드리드 안 가나요? 모르실까요? 단장님, 마드리드 안 가요? 아, 나 13일 못 가겠다. 갔다 올 수는 있긴 한데요. 네. 네. 마드리드 가죠? 추천하진 않습니다. 너무 멀잖아요, 그쵸? 네. 너무 멀어요. 추천하진 않아요. 안 되네, 호날두. 호날두 원정 경기 올 수도 있지, 바르셀로나로. 그 다음에, 노르망디 몽시메시 이쪽 갔다가, 런던 갔다가, 런던.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처음 초반에 파리가 4박, 막판 파리가 2박, 나머지는 다 3박. 이렇게. 4박, 3박, 2박, 이렇게. 네. 비슷한 듯 좀 조금씩 달라요. 36박, 37일. 운전자는 3일 먼저 와서, 7월 12일 날 빨리 도착하고 운전자는 40일이 되겠다. 그쵸? 그쵸? 3일 먼저 네, 오니까 네. 스태프들은 7월 11일 7월 11일 토요일까지 다 스태프들 지켜하고 그래서 뭐 여름에는 뭐 다 알다시피 캠프사이트에서 텐트, 스파 하고 식기류 가죠. 예, 네, 기본적으로 하고 뭐 참가비는 299만원이고 그러면 단장님 13일이 또 스텝에 관한 질문도 항상 이거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지금도 벌써 하고 싶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야, 빠르다. 빠르다. 만나자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거는 13기 스텝은 또 참가자가 주로 위주가 되는 거죠? 이제 1기부터 12기 참가자 대상이고 아직 공지는 안 나갔는데 3월 초에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 4월 초에는 선발 완료를 지으려고 그래요. 이거 빠르네요. 저번에도 원래는 10월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면서 10월 중순? 여러분 서두르세요. 경쟁자가 많을 수 있어요. 서두르세요. 기본적으로 스텝은 1에서 12기 참가자면 누구든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지원한 사람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한 번씩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면접. 뭐 진심 면접. 일종의 면접이면 면접인 거고. 그래서 보고 운영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빨리 결정을 해야지 본인들도 이제 비행기 티켓이든 아니면 여름 스케줄 계획이든 이런 거 세울 수도 있으니까 좀 빨리 세우려고 그래요. 그렇게. 몇 명 뽑을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것도 참가자 그쵸 인원에 조금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남자도 여자도 이렇게 네 명이 한 조로 이렇게 구성이 거의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11기 12기 해보니까 이번에도 본부차는 두 대인가요? 네, 본부차 두 대로 갈 예정이에요. 조금 더 본부차가 두 대로 다녔어요? 네. 11기 12기 좋아요. 두 대니까 확실히. 네. 예전에 5기 때도 그랬고.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지원할 사람도 있으면 지원하시면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그럼 지금 지원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던지는 사람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쉽지 않겠다. 굉장히 또 행복한 고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데가 달라진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할인 제도도 좀 이번에 생겼고 예비 참가자 제도도 더 점점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필로트 서포터즈도 사실 그 참가비나 이런 것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도입을 한 건데 그동안에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운영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서포터즈 운영도 더 체계적으로 좀 해볼 생각이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도들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지원은 시작하면 단장님이 헷갈리게 많이 아, 나 언제부터 이렇게 단장님 괴롭히는 캐릭터였지? 아 항상 스텝 뽑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스텝단 적당하게 지원을 해주시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10단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뭐 아니면 스텝으로도 갔다 왔고 상대자로 갔다 왔으니까 궁금해 할 것 같은 것들 대신해서 질문해줘도 괜찮아요. 그런 맞아. 거를 되게 헷갈려 할 것 같아요. 스태프의 정확한 역할? 스태프의 거. 정확한 역할. 근데 그건 우리도 정의 내리지 못한 되게 지원하면 만남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안 하실 수 있어. 스태프는 말 그대로 사실 중요한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운영진들이 다 하죠. 운영진들이 다 하고 스태프 없으면 좀 그만큼 운영진이 더 많이 힘들긴 하겠죠. 그리고 또 운영진들하고 참가자들하고의 교수부 역할도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또 여행도 해야죠. 스태프라 하더라도 여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참 예술적으로 좀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운영을 잘 할 생각이고 그 관련해서는 이제 지원했을 때 만남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저는 원래 13기 예비 참가자들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게 할인 혜택 같은 거, 참가비 할인 혜택이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매뉴얼이랑 카페에 있는 카페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 카페를 참가하시더라고. 아 들어서 네. 캐리어는 몇 인치로 들고 가면 되나요? 작으면 작아서 좋죠. 네. 그렇죠. 짐은 간소화하는 게 제일 좋고 요즘에 아 그리고 저희 실장님이 페이스북에 짐 잘 싸는 법 동영상 올리셨던데. 아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최고. 나 그거 보면서 아 다음에 저 여행 갈 때 저렇게 짐 싸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캐리어는 작은 거 가져오라고 합니다. 캐리어는 예 이게 사실 욕심이 많이 나서. 옷 욕심 많이 나죠. 이것도 입고 싶고 저것도 입고 싶고 가서 사세요. 와서 패션을 좀 안 줘야 됩니다. 와서 사는 게 더 아니 이게 왜 거기까지 돈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쌉니다. 싸요. 비교도 안 됩니다. 여기서 여행 간다고 여기서 옷을 사가지고 가잖아. 이쁘게 이쁜 옷을 사가지고 그렇죠, 가잖아. 그렇죠. 그 돈보다 쌉니다. 또 예쁜 거 가면 또 보여. 또 삽니다. 캐리어는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저는 28인치 들고 갈 건데 세기를 봐라. 단장님 정색. 저 지난 여름에는 그 보스턴 카키색 보스턴 백 그거 하나? 그거 하나가 단장 여행 고수 점점 이번 겨울에는 갑자기 급하게 오냐고 캐리어를 크게 가져왔는데 집에 올 때 보니까 캐리어가 남더라고. 잘 이쁘게 잘 짜니까. 그래서 저는 28인치 들고 갈 겁니다. 저를 때려보시겠어요? 뭐 괜찮아요. 뭐. 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28인치 들고 갈 겁니다. 욕 좀 먹겠지. 아 그러니까 겨울 되면 좀 짐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여름보다 겨울이 더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름에는 식기도구 갖고 와야 되지 뭐 코펠도 갖고 와야 되지 뭐 챙겨올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리고 또 이동 중에는 텐트도 싣고 다니지 그 뭐시기냐 그 가스 버너도 싣고 다니지. 사실 어 여름과 겨울 이렇게 짐이 어떤 게 이동할 게 더 많냐라고 비교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름에는 또 침낭 같은 것도 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짐은 겨울이 작긴 작은 것 같아요. 아 겨울이 작아. 아 식기류 이런 게 좀 큰. 어 부피 뭐 따지면 그치. 따지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겨울이 작아. 겨울에 옷만 챙겨도 옷만. 겨울에는 땀을 잘 안 흘리니까 안 빨아도 되는군요. 우리에게 페브리즈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있습니다. 뭐 티 같은 경우에는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두 장씩 갈아 입어야 되니까 대신 이제 얇으니까 뭐 빨개도 좋고 부피도 이렇게 얼마 차지하지 않고. 근데 또 비가 오면 또 대박이에요, 그쵸? 비 오면 이제 잘 안 마르고 빨래 널어놓고 나갔는데 비 오면 다시 빨아야 돼. 그래서 겨울에 옷 욕심만 버리면 더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사는 동네라 사람 사는 동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캐리어가 캐리어 두 개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뭐 기내용 하나 많이 사셨죠? 26인치 하나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뭐 네. 겨울에는 이제 면세점 이렇게 털지만 않으면 거기서 자기 것들 찾아 내 거래 이거는 내 아기들 거기 가서 상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 하다 보면 부피가 많이 늘어나긴 하죠. 근데 적당히 자기 거기서 이제 짐이랑 뭐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기본적인 거 꼭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챙겨가더라도 꼭 없어도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옷 같은 경우에도 다 한 자기가 필요한 거에 한 3분의 2 정도만 챙겨가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만족도나 아니면 짐이나 이런 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짐 얘기는 항상 나오네요. 팟캐스트 할 때마다. 그쵸. 이건 어쩔 수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짐 꾸리기 여름편 겨울편도 각각 녹음했었잖아. 하고 맛집 막 이런 것도 하고 먹을거리 항상 내가 항상 얘기 여행을 보면 뭐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얘기는 항상 거의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좀 사실 이제 항상 처음 시작 이 녹음을 시작할 때도 필로트만을 위한 팟캐스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필로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행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나 여행에 대한 이제 수단 방법들을 얘기 나누고 공유하고 그래서 유럽을 여행을 준비하거나 꿈꾸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팟캐스트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플로트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 우리가 한때는 도시별로도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도 끊겼는데 도시에 대한 정보들이라던가 여행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재정비를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벌써 우리가 몇 년차야? 2013 3년차? 3년차네 3년차 이제 12회 녹음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3년차의 면모에 맞게 우리 프로그램을 좀 일신하고 개편 해서 팟캐스트 개편 무섭다 달달 우리 100회 되는 날 뭐 하죠? 이 추세라면 나 나중에 막 애기 안고 막 안녕하세요 100회를 맞이하는 뭐 이렇게 1년에 두 번 녹음 애 엄마가 됐어요 말해서 아 한 달에 한 번 내 두 번? 최소 한 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패널 4명이 다 못 모이더라도 패널이 한 2명, 3명, 심지어 한 명만 되더라도 한 명이 좀 그런가? 게스트, 훌륭한 게스트들이 많다 보니 또 숨어있는 게스트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필로트를 다녀왔던 사람이라면 패널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또 패널로 이렇게 또 게스트로 왔다 그런 친구 게스트로 왔다가 또 패널 진준하면 말이 패널이지 이건 녹음한 횟수 상전인 상전 녹음 안 한 횟수가 더 많으니 이런 친구 개편 게스트로 팀에. 게스트로 내려야겠어 그래 맨 처음엔 MC로 시작했다가 패널로 했다가 이제 조만간 게스트로 내려 네, 그런 친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편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마칠 시간이 또 다 되었어요 또 근데 오늘 좀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뭐지 긴장? 긴장감. 저도 근데 입을 오랜만에 풀어서 이제 좀 입이 풀리려고 하는데 또 입 풀릴 때 되면 쌀 떨어지자 입맛 돈다고. 영혼이다. 그래서 또 근데 또 마칠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 느낌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상시에 뭐 팟캐스트 들어본 적들이 있나? 네, 저다 네, 들었어요. 아,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 너무 좋아. 초반 게스트들은 안 듣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막 듣고 오고 막. 역시 스텝 자질이 있으신 분. 네. 그렇군요. 안나 씨부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그때 작년에 서울에서 게스트로 한번 올 뻔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왔는데 정말 평화고요. 와도 제 집 같아요. 네, 그만큼 괜히 떨었네 싶기도 하고 네, 이걸 듣고 계신 분들한테만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는데 되게 처음에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도 살짝 어색하기도 해서 나중에 이게 나오면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다른 스태프들 얘기도 듣고 2주밖에 안 됐는데 되게 그립기도 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초코유 언니도 오랜만에 봐서 되게 좋아요. 같은 기수로 다녀왔는데 그동안 못 봤는데 이렇게 처음 보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갑자기 팟캐스트 이제 끝내려고 녹음 끝내려고 하니까 할 말이 많아지는데 생각이 많이 나는데 좀 많이 아쉽고요. 아,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진짜 커피집에서 커피 먹으시면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좋고 여러분들 유럽 여행 도전하세요. 화이팅. 네, 저는 맨 처음에 왔을 때 방문 열고 깜짝 놀랐어요. 장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서 방금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좋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는 도중에 처음에 이제 좀 긴장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끝나됐으면 되니까 막 생각나는 것들도 많고 원래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아쉽고요. 뭐 갔다 온 지 진짜 2주? 2주 안 됐는데 벌써 또 가고 싶네요. 와서 막 얘기하고 서로 얘기하니까 그새 갔다 온 지 얼마 됐다고 또 가고 싶네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장님. 벌써 두 번째 파일을 날려버린 그 죄가 참 큰 것 같고요. 이번에 편집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빨리 편집 잘해가지고 12회가 빨리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3회 녹음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여행 준비를 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팟캐스트가 되도록 와가지고 날로 먹는 느낌이 제가 제 스스로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맛질림. 그래서 그러니까 보다 이제 내용적인 준비는 이제 제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저도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용적인 회의도 저희 같이 하고 해야 되는데 단장님은 유럽을 항상 다녀오시고 저는 또 한 번 다녀왔는데 좀 부족한 점이 저 스스로 항상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가고 싶다만 할 게 아니고 정말 단장님 옆에서 저도 같이 함께 하면서 어디가 좋은지 단장님 단물 다 빼가지고 네,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유럽을 갈 수 있도록 가서 보는 거랑 또 듣는 거랑 다른 거니까 같이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단장님과 그리고 더 많은 정보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쪼꼬유 되겠습니다. 항상 전 느끼는데 말이 너무 빨라요. 12번째, 아니 13번째, 아니 14번째 두 번 날려먹었으니까. 그러네. 14번째마다 말이 항상 빨라요. 다음은 좀 올해는 말을 천천히 해볼까 합니다. 죄송해요. 그러면 오늘 12번째 비공식적으로 14번째 네, 팟캐스트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